미친 세상에서 알람 소리와 서울의 숨 차갑고 분주한 사람들 속 눈물에 뛰어내리지 않게 금수들은 다리 아래에서 바보들은 저기 다리 위 이상한 놈들은 TV에서 무엇을 더 원하는 걸까 사랑하죠 야경을 더 밝게 만드셔 사랑